9월 20일 화요일 마음의 전쟁터 예수님이 필요한 현장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에 속했기에 마음이 원한다 할지라도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또한 선을 행해야 함을 알고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함을 알지만 그것은 지식이요 소원일 뿐 원수를 보면 분노와 미움이 솟구칩니다. 축복의 말을 하려 하지만 어느새 저주와 비난의 말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마는 것은 육신에 속한 우리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율법의 요구를 따라 우리 힘으로 의를 행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건지시는 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새 사람의 성향과 죄를 따르고자 하는 옛사람의 성향이 공존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은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바울처럼 율법에 능통하고 깊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온 힘 다해 말씀을 따르려 하지만 결국 죄에 굴복하고 말 때 우리는 절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싹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궁극적인 승리와 영생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늪에서 스스로는 결코 빠져나오지 못함을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묵상 에세이. 죄 용서는 자동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안성기와 박중훈이 주연한 1993년에 개봉된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적당히 타락한 형사로 나오는 안성기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 교회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다시 노점상을 비롯해 곳곳에서 뇌물을 받는 등 죄를 범합니다. 극중에서 안성기가 보인 이런 신앙 태도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는다 생각하고 회개 후에 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는 당연히 회개 기도를 하는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신칭이 참뜻은 사람이 죄를 싫어해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지만 이는 사람의 노력으로도 절대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해 죄를 짓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여기에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를 어쩔 수 없이 또 지을 때마다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우리 죄는 자동으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신 대가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정요석의 믿음의 힘. 한절 묵상. 신경이 마비된 다리는 꼬집어도 아프지 않지만 신경이 살아나면 아픔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찾아오는 내적 갈등은 죽었던 양심이 되살아나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을 크게 보게 되며 악인 줄 알면서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바울처럼 탄식합니다. 이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제 인생의 왕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법을 따르려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탐심과 이기심을 제어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주님의 순전한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